Happy Thanksgiving입니다. 귀여운가요? 이제 캐나다는 그 Thanksgiving이 지났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저는 올해 두 번이나 Thanksgiving을 맞이하는데 캐나다는 10월 달에 하거든요. 왜 10월 달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10월 달에 하는지 다르게 하려고. 근데 이제 올라가면 저도 Thanksgiving 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감사할 제목 많이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번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공동 번역의 번역에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번역을 주도해서 번역하신 학자 중에 한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신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역동적으로 번역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공동 번역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 눈부시게 나타나셨으니 우리 하나님 행차하신다.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돌개바람 거느리고 오신다.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시며 이르신다.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재물을 바치고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라. 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알린다. 셀라.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죄상을 밝히리라. 나 하느님 너희의 하느님은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르지 않고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너희 집 소를 아사가지 않으며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아사가지 아니하리라.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에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졌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쇠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이 하느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느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나의 법도를 말하고 내 계약을 입에 담느냐. 나의 훈계를 지겹게 여기며 내 말을 귀전으로 흘리는 자들아. 도둑을 만나면 한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으며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하는 자들아.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내가 말이 없을 줄 알았더냐?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알았더냐? 내가 밝히는 너희의 죄상을 보아라. 하느님을 모르는 채 하는 자들아 알아두어라. 내가 너희를 찢겠으나 구해줄 자 없으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이게 아주 시적이죠. 그리고 마음에 이게 와닿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느님이라고 해놨는데 뭐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기독교고 하느님은 천주교다 이렇게 배웠는데 천주교도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잘못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게 더 익숙한데 다 그 God, L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이름이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옛날 선조들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존경스러운 아버님의 이름을 어찌 내 입에 이렇게 담을 수 있으랴 해서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자, 걸자 되십니다. 처음에 그 이름이 창자 걸자인 줄 알았어요. 네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한자 한자 띄어서 불렀습니다. 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 너무 우리들에게는 존귀하신 분을 생각해서 이름을 부르는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상실해서 나중에 이것을 복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아마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것이 요즘에 대략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모르죠, 잘. 여호와로 부르셔도 괜찮고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호와라 부르든 야훼로 부르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0편은 예배에 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예배 핵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이해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가 다 물어보시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제사 드리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제 생각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아드리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깎고 새기고 모양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카빙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과 항상 우상을 만들다, 우상을 이렇게 조각하다. 이 카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깎는 겁니다. 그 서양의 목공예와 이 동양의 목공예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해남 땅끝 마을에 갔다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느 집에 가서 그 녹차 수제비 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 녹차 수제비를 먹게 됐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그 유배당하신 곳에 이렇게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앞에 전통차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녹차 수제비 하는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막 글도 써놓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시래요. 이 서양의 목공예와 동양의 목공예, 우리나라의 목공예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서양의 목공예는 나무의 모습을 가능한 한 없애버리는 데 주안을 둡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 없이 깨끗하게 사람이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서양 목공예의 특징이래요. 근데 동양의 목공예의 특징은 나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려내는 게 동양의 목공예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곧은 나무를 좋아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뒤틀린 나무를 좋아한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야,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다. 우리는 꼭 이 서양식으로만 생각해서 우리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살깎기라 그러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다 살 깎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손톱만 깎았는데 다 살을 깎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살 많이 깎으시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뒤틀린 것만큼 아름답습니다. 뒤틀린 나무도 아름다워요. 일본의 천안궁 앞에 가보니까 소나무들이 다 뒤틀려 있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 바람 모양이라고 그러던데 그 나무는 바람 모양이야. 근데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목을 갖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어야만 이게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선이실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매끈하실까요? 하나님도 뒤틀려 계시지 않으실까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로 인정하는 것.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주셨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론을 푸시해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카빙하죠. 만들죠. 주물하죠. 이 주물한다는 말이 이렇게 쏟아 부어서 맞는데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주물하는 것 같습니다. 송아지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양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되죠, 초입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망을 피력하려고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는 것,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 다르신 나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저는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다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상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병을 고침받으러 왔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왔거나 인생에 고민거리가 있어서 왔거나 예쁜 여자 때문에 왔거나 어쨌든 이기적인 이유로 왔다가 여기 와서 자기의 이유가 바뀌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방법 아시죠? 냉장고 심각하시죠? 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자,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렇게 하면 코끼리가 들어간대요. 안 웃기신가 보죠? 저는 웃긴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막 밀어넣어야 되는 거죠.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요. 옛날에 부시맨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다음에 한국에 푸시맨이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상자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넣어야 돼요. 꽉 집어넣어. 중국에 가면 그런 식당이 있대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건강식품 파는 데 먹고 나면 그 봄을 우리에 딱 그러니까 완전히 끼워넣어서 끼워넣었다는 표현밖에 안 되겠죠. 못 움직이게 완전히 이렇게 꽉 끼워넣고 여기를 째가지고 그 있잖아요 쓸개. 쓸개를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집을 쭉쭉쭉 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아드레날린, 스트레스만 나오겠죠 거기서. 그렇죠? 아마 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오는 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상자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50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훼 또는 여호와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되는데 번역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번역해 보세요. I am who I am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 나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까? I am who I am.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번역하기 어려우실 거죠. 나는 나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콤마 나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된 그 말이 바로 거기서 I am이라고 하는 말이 야훼 야라는 동사입니다. 비동사의 비동사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고 있는 글자는 비동사입니다.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름은 I am.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다가 자꾸 뭘 넣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God is.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Something. Healer. 그렇죠? Superman. 이런 이름을 집어넣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다 빼버리셨어요. 자기 이름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깝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something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하고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 이전에 아버지가 계시니? 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은 아빠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불행하고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 자식들은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뭘까?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제일 높은 직종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쯤 됐을까? 옛날에는 목사가 그 결혼하고 싶은 순위 맨 밑에서 두 번째였대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결혼하고 싶은 순위 맨 위에서 다섯 번째래요. 이게 목사가 편해진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모르고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행동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린 자꾸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며 때로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타박하죠. 왜 안 하세요? 빨리 주셔야죠. 하나님은 하기 싫어. 나 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나님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지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신 하나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십계명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당부하신 열 가지 중에 처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다오.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다오. 나는 나대로 인정해다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까. 이런 얘기시죠. 나를 나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애굽의 그 찬란한 금장색으로 나를 제발 이렇게 뒤덮지 말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나를 이용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크게 우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어떨 때는 나의 행동과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제발 나를 나대로 인정해다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때요 그냥 우리로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뭐 저는 저대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자꾸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하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 별 용어는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갈릴레오하고 비슷하게. 아니다.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다. 이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놓고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뱅글뱅글 돌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뱅글뱅글 돌리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인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인생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죽음을 알면 생명을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50편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란 누구인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자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너무 재밌어요.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도살. 죽이다. 가축을 죽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단어가요. 자바예요. 자바흐. 우리 소 한 마리 잡아와 그러잖아요. 이게 분명히 어근이 같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성서적인 미닝이 많이 들어있는가?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바흐. 소 자바흐. 그러면 소로 예배드려. 이런 뜻이에요. 소를 잡아와.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바흐. 무엇인가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피를 봐야만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사를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는 그 전날 밤 그가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십니다.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원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동물을 잘라서 그 사이를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나 나나 이렇게 쪼개지고 죽을 것이다. 무서운 거죠. 중동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그 쪼개신 사이로 연기처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는 안 죽어도 돼. 내가 죽을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죽일 듯 하시다가 안 죽이시잖아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꼭 우리한테는 죽일 듯 하다 안 죽이시고 자기가 대신 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언덕을 하나님의 아들이 수천 년 후에 그 언덕,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언덕이에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쪽 어느 곳인가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쌍방간에 맺는 계약을 우리는 상호계약이라고 하고 주종간에 맺는 계약을 주종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covenant라고 하는 말 브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라트 브리트 하면 계약을 맺다라는 뜻인데, 언약을 맺다라는 뜻인데, 그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른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에게 명하셨냐면 언약의 표징을 우리의 몸속에 갖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의 일부분을 가장 소중한 곳, 생명을 전수하는 그 생명의 근원되는 곳을 잘라서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을 삼자. 자른다.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커버넌트의 특징은 나의 충성심을 선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 손길이 머무시는 곳에 그렇게 선서하고 돌아가셔도 안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괴롭잖아요. 예배 때는 막 꼭 정말 죽을 것처럼 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차에 받치면 아픈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집에 갈 때는 버스 먼저 타겠다고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너 죽어도 지켜야 돼. 이거는 율법이죠. 그걸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내가 세우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은 사실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항상 불변하는 것,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십니다. 목숨을 버려 지키시는 것이 언약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다고 그랬지?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쌍방간의 계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구원해내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맺으신 계약을 맺으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세요. I am 뒤에다가 뭘 하나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냐면 I am God, your God.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I am 뒤에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something이나 ability나 supernatural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I am your God. 여러분, he라고 하는 말은 he, 3인칭은요 우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한테 항상 쓸 수 있는 말이에요. The God, 그 하나님.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원래 문법에 틀립니다. 원래 그 중요한 거에는 덜을 붙이면 안 된다. 제가 늘 틀렸던 영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 저기 있는 하나님, the super God, 뭐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안 계셔도 쓸 수 있는 용어인데, my God, your God, you라고 하는 인칭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you 하는 말은 제가 제, 그거를 you 이렇게 못하죠. 항상 you 그러려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you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you 그러면 안녕하세요 you 이렇게도 마찬가지지만 you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you, U턴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쳐다보면 그 사람도 나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you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you. 예, 뻘쭘하군요. you 옆에 있는 성도가 유가 돼야지 희가 돼서는 안 돼. 쉬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거 원고 쓰다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윤리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부처님.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공자님, 나는 너의 공자님.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이게 지워버리게. 모하메드, 나는 너의 모하메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상적인 삶의 양식, 생각의 방식, 구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시기는 했지만 그 어떤 신도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던 신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위한 것을 전제로 생각할 뿐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체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해줄 수도 없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능력이 없으세요. 우리 속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순간은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양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거기서 강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그 너무 극적이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낙원에 내가 너와 너가 내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도 너라는 표현을 하셨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갔어요. 예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나는 너희와 함께 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한번 보여서 쇼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필요 없으시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가? 저는 이런 그 설교가 좀 저한테는 좀 이렇게 바다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은품으로 헌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관심이 없으다고 써 있어요. 나는 이미 많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나, 내 마음.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강요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상하게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좋은 수작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이 헌금을 하도록 하는 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지 헌금하세요 안 하면 죽어요 아니 말이에요 직분이 그렇게 됐는데 안 하세요 이런 얘기는 반발심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감사라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아니요 사은품도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로 들고 오는 주스 몇 병이 아니고 감사의 표시로 봉투에 집어넣은 100불짜리 지폐가 아닙니다. 감사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전 정말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싶어요. 이 연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란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누가 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다.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란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손에서 있는 걸 집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집어 던졌다고 하는 말에서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손에서 무엇을 집어 던지는 행위 그것을 감사라는 행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졌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잡고 있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만은 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놓아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거야, 이거. 이거는 있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히든 카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히든 카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자족하게 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형언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렇다고 모든 것이 번영되고 잘되고 무사형통되고 대박이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드를 붙잡고 있는다는 말은 희로애라, 생로병사,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처하며 슬픔도 기쁨도 우리는 맞이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신뢰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그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11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뭐 everything possible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그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망하려고 하던 사업도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죽을 것 같은 몸도 갑자기 회복이 되고, 뭐가 찌릿하면서 몸살고 했던 몸이 회복되고, 물론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 전화위복도 되지만 종종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천에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나는 내 처지가 어떻든 자족하면서 사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게 처해진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참아내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하고 풍족해도 처하고 그 가운데 배부름에도 처하고 굶주림에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을까요?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했을 때 이런 용기와 이런 유연성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처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고 염려할 만했던 처지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이 4장 4절부터 13절은요 평생 여러분이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게 되면 지금의 인생도 견뎌낼 만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지 않아도 저는 인생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는 사람, 가정에서 도망가고 자기 삶에서 도망치고 자기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모든 처지가 다르시다고 생각합니다. 제 처지가 다르고 여러분 처지가 다르고 다 처지가 다르시지만 감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강요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내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이제 감사의 날이 우리한테 오는데 식탁에서 하나님 아이들과 더불어서요 빈궁하시든지 부하시든지 아프시든지 건강하시든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식탁이 천국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병들 때도 함께 하시고 부유할 때도 함께 하시고 궁핍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염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괴로울 때에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에 여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슬픔을 당하신 우리 가족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안정희 자매님 어머님 장례의식을 잘 마쳤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미미 자매님 조카를 잃은 슬픔으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이번 주에 돌아오시는데 그 가정과 그 조카 그 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진병기 성도님 댁 우리 장모님께 돌아가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도 진영기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감사의 계절에 슬픔을 맞이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정희 자매님 가족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땡스기빙에 어머니를 여인 슬픔이 있지만 또한 감사할 제목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함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미미 자매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조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머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언니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그 어린 아버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영기 성도님 어머님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계시는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림의 놀라운 눈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준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